정윤 건강보험 주식회사 창립 마운돌 기념 모임이 18일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는 건강보험 주식회사의 창립 이후 동포들은 일본 사람과 똑같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회사는 경영을 잘하여 조국의 융성본영과 정윤의 애족애국 운동, 민족교육 사업 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연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낭독됐습니다.